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복한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 대한 기사입니다. 첫 번째 왕은 헤스본 왕 시온, 두 번째 왕은 바산 왕 옥. 사실 이 두 왕의 나라는 이렇게 쉽게 정복될 만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22장부터 나오는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에서도 다루겠지만 이 암몬왕 발락이 이 아모리 족속들을 몰아내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이 두 나라를 몰아내질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근처에 오자마자 아랏이라는 그 가나안한 나라를 진멸해버리고 이번에는 헤스본과 바산마저도 진멸을 해버린 것이죠. 암몬왕 발락이 얼마나 정말 말 그대로 똥줄이 탔을까요?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바산을 점령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 재집결을 했다고 했죠? 가데스 바네아. 왜 거기서 재집결을 했습니까? 거기는 배반과 반역과 저주와 심판의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거죠. 특별히 또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출애굽 2세대가 고라자손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상처입고 치유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가데스 바네아에 집결을 시키시고 거기서 뭘 하셨죠? 반석에서 물을 내시죠. 그것이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는 생수가 나오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거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만이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다. 그것을 알려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시는 거죠. 그리고 지난 주일 저녁에 나누었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호르마에서 아랏이라는 이 나라를 진멸시킴으로 말미암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1차적으로 그 저질렀던 나쁜 실수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 나쁜 악한 역량이 이스라엘에게서 다시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재정비를 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모압 평지로 행군을 시키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두 나라 정복은 이렇게 모압 평지로 가는 여정 중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 모압 평지라는 곳을 지나가는 일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가나안으로 쳐들어가려면 이렇게 가지 않거든요. 그 남쪽에서부터 쭉 밀고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게 하세요. 동쪽으로 가가지고 어디로 가게 하냐면 요단강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많은 국가들이, 많은 나라들이 그 방법을 취하지 않는 이유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꽤 어렵기도 하거니와 또 아래서부터 치고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또 이 시기가 자체가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길을 택하는 적군은 없을 것이라고 또 가나안이 방심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남쪽부터 쭉 정복법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방법을 택했다면 아마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두 배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러나 동쪽으로 올라가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 작전, 마치 우리 지난 주 토요일에 교회에서 영화를 상영했었죠. 인천상륙작전이라는 영화를 상영했었는데 마치 그 인천상륙작전처럼 북한군이 생각지도 못하는 그 인천을 상륙해서 그 허리를 자르고 들어감으로 인해서 승리의 그 깃발을 잡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인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기간이 확 줄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정 중에 헤스본과 바산을 만나는데 이 헤스본과 바산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인 아모리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인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진멸하라고 하셨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두 나라를 진멸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계속 볼 때는 진멸하고 승리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축복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한번 가나안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가나안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외지인들이 생각지도 못한 작전으로 쳐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보통 센 게 아닙니다. 별로 안 세 보이는데 굉장히 셉니다. 그들의 신이 아마 아주 위대한 신인 것 같죠. 그래서 그 자기 나라를 다 진멸하고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이겠죠. 그리고 이 명령 때문에 아직도 지금 저 중동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중동의 나라들을 폭격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분명히 아이들과 노약자들이 살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폭탄을 떨어뜨리고 그 폭탄이 폭발하는 장면을 보면서 축배를 드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선하고 인자하시고 공평한 분이시라는데 왜 가나안 민족에게는 이토록 엄하고 냉정하고 피도 눈물도 없이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감히 하나님을 의심해? 그냥 성경대로 믿으면 되지. 순종하고 넘어가자. 사실은 그런 태도가 좋을 때도 있지만 더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는 데는 좋지 않은 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이 뜻들은 우리가 이해하려고 애쓰고 헤아려보려고 애쓰고 그 깊은 뜻을 연구해보고 또 모르면 사역자들에게 질문도 해보고 이것이 성도의 가장 좋은 태도이지. 그렇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는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창세기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페이지에 있죠. 창세기 15장 16절에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죠. 그 언약을 주시면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정말 나일강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을 너에게 주겠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근데 너희가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왜 4대 만에 돌아와야 하는가 하면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여기가 중요하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아모리인들을 지금 카운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의 죄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회개의 기회들을 계속 주고 계신 거죠. 그런데 아모리인이 그 회개의 기회들을 발로 차버리고 져버렸기 때문에 오늘 이제 민수기에서 그 아모리인들을 진멸하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함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굉장히 냉정해지고 피도 눈물도 없을 때가 계십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심판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죄 앞에서 그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신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했는데 더 깊게 따지면 하나님은 죄와 공존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죄란 하나님 밖에 나간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는 죽음밖에 없고 하나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는 냉정해지시고 피도 눈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심판의 때는 이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심판의 때가 아니라면 회개의 기회를 아직 주시는 때라면 그가 하나님 밖에 있다가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이제 심판의 때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들어올 수 없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심판이라는 이 재판이라는 이 세상의 틀로 우리가 이해를 하니까 이게 좀 너무 잔혹해 보이는데 사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이미 죽은 거고요. 이미 심판받은 것입니다. 그 심판으로 자기들이 걸어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족속을 비롯한 가나안 족속에게 돌이킬 기회들을 계속 주신 것이죠. 그들은 자기 발로 멸망을 향해서 걸어간 것이고 하나님 밖으로 걸어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심판의 도구로 뭘 사용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 심판의 날에는 남녀노소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죄의 결과를 피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 밖에 있는 자에게는 뭐밖에 남지 않습니까? 진멸, 죽음, 이것밖에 남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이 지금 무엇으로 자신들이 사용되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하고 저들은 특별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저들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때 더더욱 겸손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4대만에 돌아왔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4대 동안 있었던 겁니까? 애굽이죠. 그런데 애굽에서 그들이 어떤 신분으로 살았습니까? 노예입니다. 노예. 사실 이스라엘은 이 아모리 사람보다 훨씬 더 못한 존재였어요. 아모리 사람들을 죄의 종이라 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의 종의 노예였던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꺼내신 거예요. 그 소망 없는 곳, 그 희망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꺼내신 거죠. 저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꺼내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왜 꺼내셨죠? 방금 읽으신 본문처럼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꺼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분이셔서 그 언약을 포기하거나 실패하지 않으시고 저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그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리에 와서 그들이 자신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때 그들은 그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까지 아모리인을 치는 이곳까지 오는 내내 실패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반역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처참함을 보면서 그들은 겸손해져야 했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백성을 진멸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린아이를 죽일 수도 있었고요. 여자를 죽일 수도 있었어요.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칼로 치는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눈물을 흘리면서 진멸해야 하는 것은 가나안 족속 그 백성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진멸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겸손하지 못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깎아내고 진멸하려고 애를 써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전략이 너무 치밀해요. 얼마나 치밀한지 모릅니다. 사탄이 왜 이렇게 지혜로울까요? 사람이랑 굉장히 오래 살았거든요. 오랜 시간 존재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이미 평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알아요. 그거 살살 긁어가지고 그거 자극해가지고 죄로 돌아서게 하는 거에 정말 가히 천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가상으로 편지를 쓴 그런 형식의 내용인데 그 편지가 누가 누구에게 쓰는 거냐면 선배 마귀가 자기 조카 신임 마귀한테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뭘 써주는 걸까요? 사람을 어떻게 꼬셔야 하는지. 특별히 신자를 어떻게 꼬셔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 그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 만족으로 가고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지 그것들을 세세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시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교묘하게 공격하는지를 많이 알 수 있어요. 이제 마귀가 그 모든 교묘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 대해서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그들을 진멸하라, 남겨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마귀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할까요? 아니야, 가나안 백성을 진멸하면 안 돼!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너무 티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명령과 너무 반대되면 티나잖아요. 금방 알아챌 수 있잖아요. 아, 마귀가 공격하는구나. 금방 알아챌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이렇게 합니다. 정복해. 막 합니다. 이제 막 하다가 힘들 때 딱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속삭입니다. 여기는 그만해도 될 것 같아. 어? 얘네들 산으로 올라갔네? 야, 산으로 올라간 애들은 추격하기 힘드니까 여기까지만 해. 지금 봐봐. 지금 군사들 지금 재정비해야 돼. 저 상태로 계속 하다가는 우리 애들이 다 죽겠어. 그냥 두자. 항복한 애들 살려주자. 얘들은 쓸모 있으니까 우리한테 공을 바치게 하고 살려두자. 이런 식입니다, 마귀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마귀는 항상 이런 식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반대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뭘 합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뭘 하나를 빼거나 뭘 하나를 더해요. 아주 교묘하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 그리고 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넘어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마귀의 공격을 그 출애굽 때 바로가 했던 말을 통해서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죠. 바로를 찾아가서 그럽니다. 이스라엘을 해방하십시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겁니다. 그래서 피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바로가 꿈쩍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뭐였죠? 개구리. 그죠? 개구리가 애굽 온 땅을 다 뒤덮습니다. 그래도 바로가 꿈쩍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파리. 파리 재앙 때 바로가 아마 파리를 너무 싫어했나 봐요. 그때 조금 꿈틀하면서 움직입니다. 그래, 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데 뭘 하나씩 빼죠. 뭘 뺍니까? 출애굽기 8장 25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애굽 땅은 벗어나지 마. 무슨 말입니까? 야, 신앙생활 적극적으로 해.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가. 하지만 세상 가치관을 버릴 필요는 없어.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릴 필요는 없어. 세상적인 가치 버릴 필요 없어. 야, 그거 없이 너 어떻게 살려고 해. 이게 마귀의 첫 번째 공격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 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해서 간구하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야, 하나님을 믿어. 믿대. 중간만 해. 너무 앞서가지 마.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너무 헌신하지 마. 마귀가 하는 두 번째 유혹이죠. 적당히 믿어. 그리고 또 재앙들이 또 있었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있은 후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뭐만 하라고 합니까? 가! 가는데 애들과 여자들 다 내려놓고 너희 남자들, 장정들만 갔다 와. 무슨 말입니까? 야, 예수 믿어. 예수 믿는데 너만 믿어.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마.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범하지 마. 왜 전도하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부끄러움 당하니? 왜 선교 그 잘 되지도 않는 거에 후원하고 그러니? 하지 마. 혼자 조용히 믿어. 깔끔하게 믿어. 깨끗하게 믿어. 구질구질하게 남들에게 전도하지 마. 이것이 마귀의 세 번째 공격. 흑암 재앙이 일어나자 바로가 이제는 알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너희를 보내줄게. 성경대로 하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뭐라고 합니까? 재물은 두고 가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마지막 관문을 뭐라고 하죠? 가장 나중에 뭘 회심한다고 하죠? 지갑을 가장 나중에 회심한다고 하죠. 입의 회심이 먼저 일어나고 그다음에 머리 회심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뭐 몸의 회심이 일어나고 맨 마지막에 지갑의 회심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그 믿음의 마지막 관문, 물질의 헌신, 절대 하지 마. 11조 대충해. 감사헌금 남들 눈에 안 거슬릴 정도만 해. 나머지는 그냥 대략해. 뭐더러 해?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데 뭐더러 해? 마귀의 네 번째 공격이죠. 적당히 믿으라는 얘기들입니다. 다.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얘기는 마귀는 절대로 안 합니다. 믿어. 그런데 적당히 해. 구질구질하게 하지 말고 깨끗하게 해. 여기에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태도여야 되겠죠. 출애굽기 10장 25절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여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는 알지 못함이니이다. 원어로 하면 로 티사에르 파르사. 로 안 된다. 티사에르 남길 수 파르사 한 마리도. 우리 삶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남겨놓고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삶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죄와 사망의 나라에 남겨둘 수 없습니다. 다 떠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다 진멸해야 합니다. 나중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결국 진멸하지 못하고 안 하고 놔둔 그 가나안 백성들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후손이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우상 숭배가 그들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 나타나고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진멸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버려야 할 것은 분명히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조그만 것 하나까지도 소중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잘못 심게 된 것들은요. 결국 우리가 썩어질 것으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신자가 영생의 것들이 아닌 성령이 축복하신 것들이 아닌 썩어야 할 것들만 거두고 있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겠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백성이 멸망당한 그 이유들을 자기의 현실로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겠지요. 그렇기에 오늘 하루 어렵지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린 자, 눈물로 성령의 것들을 심는 사람은 결국 어렵지만 영생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약속한 바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이 주시는 그 영원한 것들을 구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진멸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것들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깎아내려 노력하십시오. 한 번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일어날 겁니다. 이거 진멸했다고 생각했을 때 또 다른 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렇게 방심할 틈이 없습니다. 신앙에는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신앙은 딱 두 가지만 있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내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든지 아니면 의의 병기로 드리든지 두 가지 일길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겠지. 한국교회를 망하게 한 생각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토록 욕을 먹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중간은 가겠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겠지. 그래서 대형교회 사람들이 몰려들죠. 왜요? 거기는 중간은 갈 수 있거든요. 예배만 드리면. 그 생각이 오늘 한국교회를 망하게 했고요. 그렇게 심은 것들이 오늘 한국교회가 썩어질 것들을 거두게 되는 결과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반드시 심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고민하시고요. 그것을 찾으시고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고요. 그것을 전력을 다해 애쓰시기 바랍니다. 울며 그 씨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생의 것들을 가득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품 안 가득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